Conversation 2. Mark is late for the Korean placement test. Please listen to the dialogue. 들어오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가 많이 막혀서 늦었습니다. 교통이 아주 복잡하지요? 뭐 타고 왔어요? 여기까지 직접 오는 버스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왔어요. 다음부터는 지하철을 타세요. 지하철이 빠르고 편해요. 여기 오는 지하철은 몇 호선이에요? 2호선이에요. 교수님, 다 했습니다. 시험이 어땠어요?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와서 좀 힘들었어요. Please repeat each phrase.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많이 막혀서 늦었습니다. 차가 많이 막혀서 늦었습니다. 복잡하지요? 아주 복잡하지요? 교통이 아주 복잡하지요? 타고 왔어요? 뭐 타고 왔어요? 타고 왔어요. 택시를 타고 왔어요. 버스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왔어요. 직접 오는 버스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왔어요. 여기까지 직접 오는 버스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왔어요. 타세요. 지하철을 타세요. 다음부터는 지하철을 타세요. 편해요. 빠르고 편해요. 지하철이 빠르고 편해요. 몇 호선이에요? 지하철은 몇 호선이에요? 여기 오는 지하철은 몇 호선이에요? 2호선이에요. 다 했습니다. 교수님, 다 했습니다. 어땠어요? 시험이 어땠어요? 좀 힘들었어요. 많이 나와서 좀 힘들었어요.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와서 좀 힘들었어요.